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잠비아 공화국 대통령 에르가르 론구가 최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2017년을 맞으며 김정은 동지께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고 하면서 새해에 가능한 모든 분야들에서 협조가 진행될 것을 희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실 것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번영을 축원한다고 축조는 지적했습니다.